HUBS. 글로벌 파이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로벌 파이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선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세상엔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 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여기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는 시간, 글로벌 파이트입니다. 7개월 전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전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군사 동원령을 발령해 30명의 예비군들을 전장으로 끌어내고 심지어 핵무기 사용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과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과연 이 전쟁의 승자는 있는 걸까요? 기자 김민지, 엔지니어 김민주, 그리고 아나운서 저 임세윤과 함께 글로벌 파이트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푸틴은 말하죠. 우리를 멈추려 하거나 위협하는 누구에게든 러시아는 즉각 보복할 것이며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맞게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또한 말합니다. 험난한 길이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되찾을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렀던 인류는 이제 다시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앞에 서게 됐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은 죽어나가고 영토는 피폐해지고 있죠. 전쟁 시작 당시 며칠 몇 주면 간단히 끝날 것이란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7개월을 넘기고 있는 중입니다. 양국 군사들의 희생도 모자라 이제 푸틴은 30만 예비군 동원령을 발동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러시아에서 내려진 첫 군 동원령이죠. 친러 성향 국가들도 전쟁 반대를 외치며 러시아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고립이 심해짐에 따라 푸틴의 도발 강도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새 영토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핵무기 사용을 거론하기도 하고요. 내년 국방비를 43% 증액을 추진하며 전쟁 장기화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푸틴은 대체 왜 이 끔찍한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이 중 가장 주요한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전면적인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세계 2차 대전 이후 소련의 팽창을 막고자 창설된 자유주의 군사동맹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속하게 되면 한 소속국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온 동맹국들이 군사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죠. 동유럽의 국가들은 자신들끼리 똘똘 뭉치고 영향력이 커져가는 나토 가입국들과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부러워졌습니다. 그렇게 폴란드, 에스토니아, 헝가리 등 하나둘씩 러시아의 곁을 떠나갑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또한 고민에 빠지죠. 우리도 31번째로 나토에 가입해볼까? 서방 국가들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자 절대 안 되지라며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막아섭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푸틴의 입장에선 과거 1990년도에 나토가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의 영향력을 끼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러냐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를 알아볼게요. 이 전쟁은 에너지 전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에너지 주도권을 잡기 위한 러시아의 전략인 것이죠. 러시아는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양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유럽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가스 공급망은 우크라이나를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유럽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면 천연가스를 무기화하여 우크라이나의 가스관을 잠그는 식으로 에너지 패권을 장악해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제멋대로 에너지 패권 카드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실제로 유럽은 전쟁으로 인해 천연가스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고 전 세계 천연가스 가격도 폭등하게 된 겁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탐나더라도 나토가 목 끝까지 쫓아와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자기 맘대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는 없는 터였습니다. 그에게는 명분이 필요했죠. 그의 명분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선 2014년으로 돌아가 봐야 해요. 우크라이나 남쪽엔 툭 튀어나온 크림반도라는 매력적인 땅이 있습니다. 안보적 요충지라 소련 붕괴 이후 서방과 러시아 모두가 탐냈습니다. 크림반도는 옛 소련 시절 러시아 땅이었다가 우크라이나에 편입됐기 때문에 주민의 60% 정도가 러시아 사람이었어요. 당시 우크라이나에 서방과 친한 정권이 들어서자 친러 성향 크림반도 주민들은 크림반도가 다시 러시아로 귀속됐으면 좋겠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크림반도에 병력을 투입하더니 주민 투표를 거쳐 곧바로 크림반도를 합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은 이 합병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후 러시아 국경 지역에 나토군을 늘려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러시아도 이곳에 핵 폭격기를 배치하여 이 지역에 대한 서방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 돈바스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시위가 벌어졌죠. 바로 돈바스 전쟁입니다. 이 지역 또한 러시아계 친러 성향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세력이 러시아의 보호 아래 내전을 일으켰죠. 이 내전은 8년째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러시아가 지역 주민들에게 멋대로 러시아 여권을 발급해주고 2022년 2월 돈바스 지역에 세운 두 개의 자치정부의 독립을 승인했죠. 물론 서방 국가들과 우크라이나는 이를 국제법 위반 선거 절차로 보고 정식 투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2022년 2월 24일 푸틴은 우크라이나 내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돈바스 지역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은 발발하게 된 거죠. 문제는 지난 27일 돈바스 지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내 4개 러시아 점령지에서 러시아와의 병합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와 똑같은 절차죠.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해당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탈환 시도를 러시아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명분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자국 영토 수호를 명분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죠.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전쟁의 시작을 알아봤는데요. 조금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한반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우리와 관계없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전쟁은 소비자 물가처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서도 큰 틀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죠.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낼 방안을 찾는 것만이 이 엄청난 고통과 혼란을 끝낼 해법 아닐까요? 저희 글로벌 파이트 세 번째 라운드는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기자 김민지, 엔지니어 김민주, 그리고 아나운서 임세윤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소식과 열렬한 논쟁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올게요. 모두 안녕히 가세요. H UBS